여자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사주면 좋을까요? 날씨가 추우니까 예쁜 장갑을 사주는 게 어때요? 아, 그게 좋겠네요. 꽃도 같이 사세요.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니까요. 네, 그럴게요.